세상을 바꿀 순 없지. 날 락킹으로 행복해지진 않겠지. 나도 알아. 강자도 약자도 없는 세상이 오지 않아도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슴이 열리지 않아도 나 두 손 꼭 잡고 기도하며 노래할 때 상처 투성이에 지친 세상이에 나 기타 들고서 이곳에 서 있을게 황황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 위해 나 기타 들고서 나의 락앤롤로 평화는 오지 않겠지. 나의 락앤롤로 눈물이 멈추진 않지. 나도 알아. 무서운 총칼 대신 꽃을 손에 쥐지 않아도 의미 없는 국경선이 무너지지 않아도 나 두 손 꼭 잡고 기도하며 노래할게 상처 투성이에 지친 세상 위에 나 기타 들고서 이곳에 서 있을게 황황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 위에 나 기타 들고서 꼭 잡고 기도하며 노래할 때 상처 투성이에 지친 세상 위에 나 기타 들고서 이곳에 서 있을게 황황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 위에 나 두 손 꼭 잡고 ギター